어딘가 멈출 곳을 십시되어 찾으리라. 새해 무엇인가요? 무엇인가요? 부질없는 욕심으로 살아야만 하나. 저울이라 날개를 내가 숨쉬고 내가 있는 곳 기쁨으로 밝히리라. 삶은 무엇인가요? 부질없는 욕심으로 살아야만 하나. 세월이 오가는 길목에 서서 천년바위 되리라. 천년바위 되리라. 천년.